애곡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세기를 주름잡으며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가는 장엄한 전진에 대오해 말리마 시대의 약동하는 숨결과 옥센 기상을 더해주며 가요 우리는 말리마 기소의 노래소리가 힘차게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첫 순서로 가요 우리는 말리마 기수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가요는 당제 7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모두가 말리마 기수로 살며 투쟁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인 사상 감정을 높은 시 형상과 독특한 음악 형상으로 구현한 시대의 명곡입니다. 가요는 혁명적 긍지와 자부심, 투철한 신념과 의지로 불타게 하는 오늘의 시대호를 그대로 노래의 제목으로 하고 경연은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께서 제시하신 웅대한 사회주의 강국건설 구상을 말리마의 속도로 관철해 나갈 우리 인민의 불굴의 기상을 힘있는 시 형상으로 서리 높이 구가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1, 2절 가사에서는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고 있는 조국의 현실, 과학기술의 힘으로 첨단을 개척해 나아가는 손건조선의 차량찬 모습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생동하게 그려볼 수 있게 하는 소박한 입말체로 진실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노동당이 펼친 말리마의 시대, 질풍같이 내달리자 새 승리로의 시적 표현과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을 열며 혁신으로 증산으로 기적 떨친다의 시적 표현은 당제 7차 대회의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오늘의 시대적 흐름과 들끓는 현실을 그대로 생동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사의 3절에서는 폭풍, 번개와 같은 자연현상과의 비유수법으로 말리마 속도에 대한 생동한 표상을 주면서 한 걸음의 말리를 내딛는 말리마 속도는 계속 혁명, 계속 전진해 나가는 주체조선의 전진 속도이며 경연은 최고 영도자 김종은 동지께서 펼치신 웅대한 사회주의 강국건설 구상은 반드시 실현되고야 만다는 필승의 신념을 격조 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요에서 힘있게 분출되고 있는 혁명적 기백과 강렬한 호소성은 시대 정서가 체현된 특색 있는 선율 형상에 의해서 깊은 감흥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노래는 진취적이고 기백이 있으며 락천적인 음악 정서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가요는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심장마다에 뜨겁게 맥박치고 있는 시대 정신을 예술 형상적으로 높은 경지에서 반영한 것으로 하여 시대의 명곡으로 높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노동당이 펼친 말리마의 시대 질풍같이 내달리자 새 승리에로 자기 힘을 믿고 만나리 지어가는 우리들은 말리마 기수 말리마 소설이 기상이요 말리마 주체의 날이요 눈앞이 지겹고 바라보며 힘차게 중산으로 기적 펼친다 화학기술 날이 활짝 펴고 나라 비상향에 웃어 가닿자 말리마 소설이 기상이요 말리마 주체의 날이요 눈앞이 지겹고 바라보며 힘차게 치며 전진 인진군의 사회주의 승리가 있다 10년 세월 당겨 미래 향해 달려 온 세계를 앞서가리라 말리마 조선의 기상이여 말리마 주체의 날이여 눈앞에 다음은 가요 보란 뜻이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작사 전광수 작곡인 가요 보란 뜻이는 주제 86 1997년에 창작된 노래입니다. 노래는 강한 자조적대와 불굴의 존엄을 떨치며 사회주의 강국의 룡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드높은 자존심과 혁명적 기상을 생활적이고 밝은 양상의 시음악적 형상으로 펼쳐 보인 선권시대의 명곡입니다. 노래의 가사 1절에서는 걸음을 걸어도 노래를 불러도 남들이 보란 뜻이 걷고 노래하며 세상에 돌돕는 사회주의 내 나라를 떨쳐가자는 시 형상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용도 밑에 혁명과 건설을 우리식으로 해나가는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우리 조국의 존엄과 위용을 온 누리에 떨쳐가려는 우리 군대와 민의 드높은 의지와 충천한 기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사의 2절에서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고 한 폭의 곡식을 가꿔도 우리 조국을 인민들이 세상에 부러운 것 없이 잘 사는 인민의 무릉도원으로 꾸려가려는 천만 국민의 불타는 지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가사의 3절에서 마음도 숨결도 신념도 의지도 하나가 되어 우리 조국을 빛내자는 호소적인 시 형상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천만 국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이 땅 위에 기어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주의 강국을 일도 세우려는 전인민적인 사상감정을 힘있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계 으뜸의 사회주의 강국을 일도 세우려는 우리 민의 혁명적이며 전토적인 낭만이 흘러넘치는 노래 가사는 밝고 긍지에 넘치고 약동적으로 전개되는 선율 형상에 의해서 자기의 의미를 더욱 뚜렷이하고 있습니다. 4분의 4박자에 기초하여 빠른 속도로 흐르는 노래 선율은 힘과 활기 넘치고 빠르게 옮겨딛는 걸음실을 방불케 형상함으로써 희망과 생기에 흘러넘치는 약동적이고 진취적인 정서를 받아안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율의 정서는 우리의 사상이 가장 과학적이고 우리가 택한 길이 가장 옳은 길이며 우리식이 제일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언제나 신념으로 삼고 가슴을 쭉 펴고 미래를 향하여 당당히 나아가는 천만 국민의 믿없고 옥센 기상을 높이는 흥분 속에 그려보게 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우리 민의 감정과 시대의 지향을 민감하게 반영하고 그것을 통속적이고 진취적인 가사와 선율로 그려보인 것으로 해서 오늘 사람들의 사랑 속에 놀리 불리우고 있습니다.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